이거 내게 받은 문자의 heart 날려버려 돈 없어서 못내 3,000원 전날 넘기고 축구한 건 미안해 이메부터 영화 갈라 맨 앞자리 미안해 500일날 선물 없이 편지 한 통 미안해 행복하게 했던 너의 웃음 향기 속삭임 이제 남의 것이 됐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대신 허탈 웅터 좌절